있는 임다 해 붙잡고 또 매달렸지. 영원하다길래 영원할 줄 알았고 절대 변할 일 없다고 난 믿었었네. 모두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고 가슴 뜨거운 청춘을 태워 그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얗게 밤새워 우린 노래했네. 가진 것 그럴 순 없다고 죽을 것처럼 붙잡고 매달렸지. 잊혀진다길래 잊혀질 줄 알았지.